몸에만 쳐버린 과거 여지 속에 갇힌 현재 바꿀 수도 없는 미래 언제까지 그릴 건가 Help Help Help Help Help Help Help control Help 미쳐가고 있는 날 감당해 Side of